want some new face.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 방송 네. 리아캐스트입니다. 임시, 임시 MC 김예술이고요. 당분간은 제가 뭐 부족하지만 열심히 이끌어가는 걸로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근데 좀 자리가. 패널도 두 명이고, 왕현 씨도 안 계시고, 또 이제 오늘 응우인 씨께서 특별 게스트를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냥 제 동료예요. 열심히 잘 살고 계시는 분. 뭐 약간 싸이를 연상시키는 오늘부터 네. 오늘부터 싸이를 연상시키는 네. 인상을 갖고 계신 그래서 인트로송도 싸이의 곡이 나왔고요. 네. 이 노래도 특별하다고 네. 들었어요. 나중에 네. 김지민 씨를 모셨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민이라고 하고 베를린에 살고 있고 네. 나이는 뭐 20대. 아직 20대 후반. 아직 20대. 막 구수하신데요? 서울 사람, 이렇게 고수한 사람 전 처음 만나봐요, 사실은. 구수. 약간 깍쟁이, 서울 깍쟁이 이런 약간 색안경 끼고 있었는데.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고소하고 막. 뭐 서울 사람들도 다 같은 사람이라. 네. 뭐, 그리고 뭐 소개는 뭐예요? 뭐, 여기서. 와이프랑 애기랑 열심히 살고 있는 가장입니다. 가장. 제가 바랬던 네, 멘트였어요. 오늘은 그래서 20대 아버지 특집. 20대 아버지 특집. 네, 좀 되게 특별하죠. 근데 뭐 한국에는 뭐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또 외국에서 맞아요. 아이를 기른다는 게 맞아요. 사실 저희 나이 때 되면은 이제 여자분들 아니면 남자 친구들도 결혼을 많이 하고 이제 애기 있는 가정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희는 이제 여기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뭐 형님이든 동생이든 조카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약간 낯설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저희는 그 뭐 은호인 씨나 저나 아직 뭐 결혼이나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아직까지 네. 괜찮지 않을까 낯설고 생소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와 언젠가 경험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미리 저희는 이런 경험들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경험이죠. 좀 진부하고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약간 중요한 테마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이제 독일도 유학생 분들이 거의 대부분 오시는데 약간 육아나 내 아이의 이제 교육 환경, 그다음 뭐 복지 이런 걸 바라고 이제 한국 매스컴에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독일에 대한 그런 육아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때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보고 쏠깃해갖고 막 넘어오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약간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쵸.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시지 그쵸. 않을까. 뭐. 그래서 질문하라 아주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베를린에서 아이를 기른다는 게 한국인으로서 어떤 느낌인지 일단 듣고 싶네요. 뭐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무작정 선진국에 와서 교육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외국인이거든요. 그렇죠. 뭐 항상 와이프한테 얘기하는데 여기서 교육을 하고 싶으면 마음 굳게 먹으라고. 차별도 당할 것이고 놀림도 당할 거고 뭐 그런 케이스를 이제 많이 들어보고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고 뭐 오시는 분들도 좋죠. 뭐 좋게 생각하고 오면 당연히 좋죠. 근데 희망을 가지고 당연히 저도 뭐 그렇게 왔으니까 근데 또 와보면 막상 현실은 약간은 슬리거든요. 실례하지만 애가 지금 이제 13개월 13개월 이제 막 뭐 한국으로 치면 어린이집 같은 거기를 이제 가야 되니까 가요? 13개월인데 어린이집 그렇죠 한국에서 어린이집 아 그래요? 왜냐면 맞벌이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시니까 뭐 빠른 뭐 6, 7개월부터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어린이집이면 유치원 그렇죠 3, 4살 3, 4살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뭐 13개월이면 어디 다니고 있죠 다들 와 그럼 한국에서. 지금 뭐 아이 그 아이도 다니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는 또 한국처럼 유치원에 뭐 등록한다고 띡 가는 게 아니고 몇 개월 몇 년까지 기다리니까 절차가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군데 이제 상담을 받아봤는데 유치원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외국인이라 순위가 좀 밀리는 아무래도 독일인 먼저 해주고 저희는 약간 밀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한국처럼 이렇게 막 빨리빨리 그건 안 되더라고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돈이 있어도 안 되고 그냥 뭐 여기, 절차가 그럼 아직까지는 이제 가정 안에서 뭐 다른 뭐 친구들을 또래 친구들을 만날 그런 기회는 없었던 거고 그냥 일단 어머니 아버지 또래는 같이. 저희가 그래서 일부러 동네 놀이터에 많이 나가요. 나가서 뭐 비슷한 또래도 있고 형아들도 있고 이렇게 일부러 더 보여주고 하면 근데 다행히도 성격이 좀 밝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가 먼저 말 걸려고 막 하고 엄청 밝아요. 독일어로 말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아직 뭐 말을 땡겨 첫 말을 땡겨 아직 뭐 한국말도 잘 못해 그냥 엄마 아빠 맘마 정도 하니까 뭐 크게 뭐 사실 뭐 그 나이 때 아이들은 뭐 이렇게 뭐 뭐 제가 외국인이니 뭐 이런 것도 없을 거고 그렇죠. 그냥 같이 뭐 이렇게 노는 거가 느낌 맞으면 그냥 같이 합석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아기를 봤는데 너무 밝고 너무 이쁘더라고. 그 소문에 의하면 약간 우량아 약간인가요? 아버지를 누가 봐도 애 아빠 100m 떨어져 있어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러면은 뭐 이제 뭐 저는 자세히 모르니까 이제 결혼은 여기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저희가 결혼은 한국에서 하고 결혼식을 하고 이틀 있다 독일로 넘어왔죠. 계획을 다 하고 그냥 왔는데 아예 살 생각하시고 이제 그렇죠. 뭐 이제 와서 좀 그렇게 결심을 할 수 있었던 뭐 계기라던가 계기라는 게 뭐 회사도 다니고 많이 해봤는데 사무직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손으로 만지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찾다 찾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벌이가 또 되는 걸 찾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용접을 배우고 싶은데 한국은 좀 이 용접에 대해서 되게 못 배운 사람들이 배우는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기술직에서 그렇죠. 그 자격증이 나오는 게 용접이랑 선반 예, 그 두 기술은 어떻게든 먹고 사는 고급이었는데 약간 좀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또 오니까는 어디 가서 이제 뭐 뭘 하러 왔냐라고 많이 물어봐요. 외국인이니까 너 여기서 뭐해? 이런 거 그냥 용접을 배운다 학교에서 그러면 다 깜짝 놀래요. 얘는 왜 이걸 배우러 여기로 온 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만큼 또 대우를 해주죠 여기 애들은. 용접을 어떻게 배우셨어요? 여기서? 용접을 이제 처음에 한국에서 한두 달 정도 학원에서 실습을 좀 해보고 왔죠. 그래도 해보고 와서 여기 아우스빌딩을 이제 알아봐서 2년 이렇게 하는 원래 이제 아우스빌딩 2-3년 해서 뭐 회사도 다니고 하는데 여기도 그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지면서 용접이 좀 많이 이렇게 사그라들어가지고 뭐 학교 베를린에는 하나 남았고 학교가 아우스빌딩이 뭐 거의 뭐 독일 전체로 10개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학교들도 유지는 해야겠고 그래서 이제 학비를 받고 뭐 2년이든 3년이든 네가 원하는 자격증을 따면 나가라. 아, 그러니까 한 자격증 한 코스에 얼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잠깐 그 아우스빌딩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게 약간 직업 체험 같은 직업 학교? 교육 네, 직업 교육.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없는 학교죠. 대학교도 아닌 그렇다고 2년제도 아닌 진짜 뭐, 기술만 가르쳐주는 그 흔히 말하는 마이스터가 아우스빌딩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목표로 왔죠 처음. 그런 걸 이제 근데 어쨌든 이제 뭐 결혼을 하셨었고 어쨌든 아이 계획이 있으셨다면 그 부인 되시는 분께서는 이제 뭐 외국 나가서 내가 이제 아이를 낳고 길러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결심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뭐 사전에 이야기는 됐겠지만 뭐 어떠셨나요? 원래 여자들은 결혼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댁은 멀수록 좋다고. 그럼 뭐 와이프야 뭐 지구 3분의 1 바퀴 돌아가고 그리고 뭐 간섭하러 올 수도 없고 한 번 오면 몇백인데 간섭하러 올 수도 없고 예. 약간 시월드라고 하죠. 그렇죠. 시월드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시월. 어머니 아버님이 그런 성격은 아닌데 어쨌든 와이프 자체도 약간 그런 유럽에 대한 환상 이런 게 있어서 흔쾌히 뭐 따라온다고 했고 본인도 살아보고 싶고 그렇죠. 겸사겸사 그래서 이제 가보자 뭐 그 둘 다 젊은데 뭐라도 되겠지 하고 넘어왔죠 그냥 일단 그래서 오신 지가 그럼 거의 2년? 2년 이제 그래. 2년 조금 넘어 2년 1개월 이러죠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술자리 하면서 녹음을 하게 된 게 2년 고생해가지고 오늘 드디어 비자가 아, 그쵸 네. 드디어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짠을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축하 잔을 들고 오늘은 저희가 편집자분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소음과 음주에 대해서 네. 네, 옆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시는 술은 콘입니다. 뭐 독일 콘. 소주라고 하죠. 네. 네. 소주랑 비슷해갖고 네. 네, 약간 도수를 낮은 걸 사서 32도 오늘 좀 씁쓸해요. 오늘 저희가 지금 녹음을 좀 저녁 늦게 하는데 뭐 부인께서 이 시간에 뭐 이렇게 좀 신경 쓰고 계실 건 아닌지 좀 걱정도 되긴 하네요. 뭐 매일 나가 술 먹는 게 아니라서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가면 많은 정도. 거의 작년 같은 경우는 술을 거의 안 먹었고 그냥 진짜 집에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도 뭐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친구도 뭐 마땅히 막 한국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 풀 데가 없으니까 한 번씩 나가면 크게 뭐 신경은 안 쓰더라고요. 이해해주니까 전 뭐 고맙죠 그게. 그 아이가 그러면 지금 어머니랑 거의 많은 시간을 보내실 거고 요즘 뭐 일을 그렇죠 이제 하시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뭐 제가 그때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머니 아이를 기르는 것 외에 이제 뭐 취미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고 그러니까 좀 할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이를 보면 많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데서 더군다나 친구들도 지금 없는 네. 상황이실 거고 부인분께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서 좀 뭐 우울해하신다거나 뭐 외로워하신다거나 그런 건 없는지 좀 궁금했어요. 근데 아이를 기르시면 공감을 하는 게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아, 그냥 뭐 이렇게 아침에 눈 떠서 밥 먹이고 다시 한번 낮잠 재우고 뭐 하다 보면 아기가 다시 저녁에 자는 시간이 오거든요. 8시, 7시에. 진짜. 후딱이라. 이 친구 이제 집에 가서 제가 이제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시간이 그냥 진짜 아기만 보다가 시간 다 가겠더라고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이제 같이 정신없이 가는 거죠. 시계도 못 보고 그냥 거의 아기 움직인 동선 스케줄 따라서. 맞아.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이제 뭐 상상은 해봤을 거 아니에요. 내가 결혼을 그렇죠. 해서 아이가 생기는데. 그 생각은 딱 해봤던 게, 나 같은 자식이 생기면, 난 정말 키울 자신이 없다. 어떻게 얘를 키워? 뭐, 어느 정도 의식이 깰 때까지가, 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라면서요. 뭐, 근데 그때까지, 되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지금. 감당이 얘기를, 안 된다는 게 준비가 안 됐다, 아직. 준비도 안 됐지만, 뭐, 겪어보지 않고 모르는 거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린 시절이 되게.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그거를 1년 넘게 겪고 계신 거고 그랬을 때 사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네. 한 아이의 아버지지만 네. 지칠 때, 피곤할 때, 힘들 때 그렇죠 있죠 오카일 때 그렇죠 너가 없었으면 좋겠어 뭐 내 인생 무슨 느낌인지 알아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 이제 걷고 지 의사 표현하고 좀 짜증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화가 날 때가 있죠 말만 해봐라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말만 해봐라 이제 이쁜 짓 하고 특히 잠잘 때 보면은 막 이뻐. 물고 빨고 다 하고 싶고 그냥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 그게 조용할 때 뭐 조용할 때라기보다 그냥 자는 그 모습 자는 모습 그냥 뭐 평소에도 항상 뭐 24시간 막 정신 나간 듯이 있는 건 아니니까 조용히 있을 때도 있는데 자는 모습이 진짜 힐링이죠. 그게 진짜 힐링. 왜 가끔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아버지들이 이제 딱 나오면 이제 아이 자고 있을 그쵸. 때 이렇게 입을 덮어주고 뽀뽀해주고. 뽀뽀해주고. 사실 뭐 저런 거겠죠? 뭐 그런 뉘앙스. 저, 사실 저는 뭐. 모르죠. 추측밖에 못해요. 저도 그랬죠, 원래. 근데 그걸 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했죠. 보통 그런 영화들이 영화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더하죠. 애가 자고 있을 때 가서 이마에 뽀뽀했다가, 배에 했다가, 손에 했다가, 물고 빨고 혼자 하고, 그럼 애가 막 이제 약간 뒤척이고 깰라 하면 이제 도망치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 아빠라면, 아빠라면 진짜.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인생, 저 이제 인생 이런 탐구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인데, 사실 그 내가 부모가 되지, 전 사실 예전에는 결혼이라는 것을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주의였어요. 근데 그 이제 뭐 여기 와서 생활하면서 어머니랑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렇죠. 내가 나의 유년기랑 청소년기랑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보면서 네. 되게 부모님께서 되게 많이 고생을 하셨겠구나. 뭐 감히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서 생각이 든 게 내가 아무리 내가 뭐 나 나름대로 뭐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한다지만 그 부모가 된 경험 없이는 한계가 있겠구나라는 걸 느낀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는 저도 결혼이라는 것과 아이를 낳아서 길러본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부모님이라 잘 지낸 케이스는 아니라서 그래서 속도 많이 썩이고 했는데 이제 내가 아빠가 되니까 아빠 생각도 나고 어머니 옛날에 그만했죠. 뭐 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사회에 처음 나와 20살 이럴 때는 돈을 못 버니까 부모님이 핸드폰 빌 내주시잖아요. 너는 핸드폰 빌을 엄마 아빠가 내주는데 엄마 아빠한테 1년에 한두 번 전화한다고. 거의 그 정도로. 그 전화도 약간 그런 거죠. 돈 좀. 돈 좀. 뭐 술 먹다 돈이 없거나 뭐 그런. 지금은 하루에 한 번은 거의 꼭 하고 그러고 영상통화 이제 해서 애기 보여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외동아들이신가요? 네네네. 어, 그러면 이제 또 외동이고, 뭐, 자식도 그리우실 텐데, 그쵸. 자식이 또 타지에서 아이도 낳고. 손자. 자주 보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손자. 뭐, 어떠세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나요? 뭐 자주 놀러 갈 환경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근데, 저는 스무 살 되자마자부터 집에서 떨어져 생활을 많이 해갖고. 그리고, 뭐, 외동이긴 한데, 특이하게 저희 집은 저한테 목을 매진 않아요. 좀 보고 싶다. 뭐 네가 옆에 있어야 된다. 저희 집은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사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안 그런데 이 손자가 생기니까 손자한테는 또 집착을 하시더라고요. 보고 싶고 이제 뭐 이빨이 났는지 안 났는지 걷는지 뭐 말은 하는지 그런 거에 이제 집착을 좀 하시죠. 보고 싶어 하시고.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 부모 된 경험과 내 자식이 아이를 낳은 경험. 아, 그거는 조금 더 멀다. 그렇죠. 그것까지 진짜 멀죠. 멀은데, 되게 또 내 자식이 네. 또 자식을 낳았어. 저도 그건 상상이 안 돼요. 와이프랑 가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그 전 같으면 했겠죠. 뭐 모르니까 자식도 안 남았고 했으면 했겠는데, 내 자식은 이 정도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 말씀 하셨거든요. 아들보다 손자가 더 예쁘다고. 근데 주변에 이제 이렇게 친구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 하시더라고요. 손자가 더. 근데 그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내가 안 기르니까. 왜냐하면 항상 예쁜 모습만 보거든요. 애교 부리고. 근데 저는 24시간 모든 행동을 다 보니까 열받았다가 다스렸다가 애기인데 내가 뭐 하겠냐. 사춘기 오면 이제 정점을 찍겠죠. 뭐. 사춘기 오면 이제 뭐. 아빠 똑같이 막 1년에 한 똑같이. 번씩 전화해서 아빠 돈 떨어졌어. 돈 줘. 막 이러고 그럼 그때 또 그 심정을 이해할 거고. 이제 배워가는 거죠. 하나씩 그렇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한국 어머니 아버지도 다 그러시겠지만 좋은 거 먹이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유난히 또 유기농 이런 게 잘 돼 있잖아요. 잘 돼 있죠. 근데 여기도 싼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하다못해 옛날 같으면 그냥 뭐 술 한잔 먹고 택시를 여기서 탄다든가 해도 택시를 이제 못 하겠는 게 야 이거 택시 타고 내가 한 뭐 한 3-4만 원 나오면 이걸 내가 안 타고 조금 힘들어도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면 우리 애가 이걸로 한 일주일은 좋게 먹는데. 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막 못하는 거죠, 이제. 아버지는. 네. 이게 진짜 부모의 마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와닿는 이유가 비슷한 또래니까. 뭐 부모님이 얘기하시면은 그래. 그렇죠. 아, 잔소리고. 네, 부모님, 네. 아, 그러셨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아, 그러셨구나. 그렇죠.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누굴 가르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아, 그거 와닿아요. 네, 그렇죠. 체감이 돼, 체감이 돼. 엄마들이 하면은 너 이렇게 길렀으니까 잘해. 이렇게 들리는데. 이제 그냥 옆에서 그냥 진짜 겪은 대로 보이니까 네. 그렇죠. 현실감이 없네요. 아이고. 그럼 이제 또 이제 다른 관점에서 지금 그러면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뭐 부인분 얘기는 저희가 뭐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근데 지금 그러면 객관적으로 아이의 현재는 어떤 것 같으세요? 아이의 현재라고 물어보시면 뭐 전 되게 만족을 해요. 이 상황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처럼 문화센터도 뭐 이렇게 많지도 않고 해서 어디 이렇게 크게 비교할 데는 없지만 그래도 다행히 와이프 친구들이 자식을 낳고 결혼을 하고 한 시점이 거의 비슷한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1개월 차이 나고 뭐 이래서 비슷하더라고요. 그럼 하는 거 보면은 뭐 한국이랑 비교하고 약간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도 내 애는 어떻게 성장이 되나 하면 뭐 등치 같은 거야. 뭐 독일 애들보다 크고 지금. 그렇죠. 누가 봐도 뭐 아버지니까. 한 지금 13개월인데 병원 같은 데 가면 뭐 15, 16개월까지 커버를 하니까 덩치로 키랑. 그러고 말도 좀 빨리 하는 편이고 지금. 거의 한 7, 8개월 때 엄마 아빠를 했으니까. 지금 혼자 걷고. 그 정도면 뭐 그러니까 저는 막 빠른 건 안 바라고 보통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뭐 이렇게 외국에서 태어났고 자라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그렇죠. 살다가. 근데 이제 뭐 물론 환경적으로 독일이라는 나라가 뭐 한국에 비해서 이런 복지 측면에서는 네. 잘 돼 있다고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면 외에 이제 아이의 정체성 문제라든가 뭐 그렇죠. 첫 말을 뗀 게 뭐 바타 이렇게 되면은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이가 이런 자기 엄마 아빠는 한국인인데 이제 그쵸. 그렇게 잘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라던가 고민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네. 근데 뭐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교포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죠. 어떻게 자랐고 네가 여기서 같이 다녀보면 되게 좀 안쓰러운 게 분명 얘는 독일인이고 있죠. 독일인 독일에서 여권도 갖고 있고 독일 사람인데 생긴 게 한국인이잖아요. 그럼 같이 어딜 가면 영어로 말해 걸더라고 걔네한테. 그러면 물어보죠. 외국인 이제 뭐 술 한잔 하고 이제 물어보죠. 맨정신에는 뭐 지들도 좀 상처니까. 그럼 이제 뭐 여기서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여기서 이제 더 슬픈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고 살아왔거든. 차별을 좀 당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안 좋은 과거들도 다들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걱정은 돼요. 걱정은 되고 뭐 우리 애라고 안 그런 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걱정은 되지만 그게 어쨌든 제가 여기 나와서 사는 특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 뭐 복지. 근데 그만큼 또 분명히 단점이 있을 거라고요. 그거를 그냥 단점으로 생각하고 이해를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엄마 아빠가 나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극복을 해야 되고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뭐 그게 제가 본인의 몫이긴 하죠. 본인도 뭐 여기서 살다 보면은 3개국어도 할 것이고 한국말, 영어, 뭐 독일어는 기본으로 하고 그런 장점은 있지만 또 뭐 외국인으로서 그러면 여기서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아이를 여기서 육아를 한다는 게. 한 그래도 못해도 10년은 보고 있죠. 그럼 나중에 한국에 들어가실 계획도 뭐 거의 100% 있긴 하죠. 저는 외국에 살 스타일은 아니라서 뭐 나중에는 이제 분명히 들어갈 건데 늦어도 애가 중3 전에는 들어가려고. 15살 전에는 들어가서 한국에 어느 정도 교육에도 맞춰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그쯤 되면 평범하게 뭐 어느 정도 뭐 하긴 뭐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한국어를 쓰고 계속 훈련을 하면은 뭐 그런 거에 있어서 특별히 그렇죠. 네. 애기 인성은 거의 다 여기에 맞춰서 들어가게 되겠네요. 이 스타일이 편한 것 같아요. 여기. 열심히 해보려고는 하는데 뭐 아직 걱정 되겠죠.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것도 걱정이 어느 정도 될까 다시 생각하고. 맞아, 맞아, 맞아. 내 자식이 만약에 그랬다 그런 상황이다. 걱정이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말은 되는데 그 걱정의 그 어느 정도인지. 그렇죠. 뭐 설명하기도 힘들고 이거. 막막하게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다른 측면인데 이제 아이를 여기서 낳으면 여기서 낳으신 거 맞죠? 아니 아니요. 저희가 이 또 여기가 애를 낳으면 한국은 산후조리도 하고 병원에 2, 3일 있고 하는데 여기는 애 낳고 바로 퇴원이거든요. 아.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신생아를 데리고 그 시청을 가서 태어난 지 하루 된 애를 데리고 가서 출생신고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와, 안고 가서 그냥 엄마들이. 근데 한국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거의 뭐 100일 때까지 집에만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그렇다 보니까 한국인 이 체형으로는 그걸 못 버티는 거죠. 한국은 뭐 산후풍부터 해서 뭐 이런 병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산후조리를 좀 잘해야 돼서 그래서 한국에서 낳고 여길 다시. 아.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애도 애인데 와이프도 걱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저희가 잠깐 짠 할 때 이제 뭐 드디어 비자를 받으셨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우리가 기르고 싶어도 이제 뭐 비자 문제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이를 여기서 낳는다고 해서 비자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아이는 여기서 기르고 싶다고 해도 이제 여기서 비자, 아이 비자 문제부터 그렇죠. 가족 비자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 큰 변수일 것 같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엔 제일 큰 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일단 살 수가 없고 복지도 못 누리는 거고. 좀 들은 게 이제 어린이집을 등록을 그렇죠. 이제 해야 되는데 비자가 안 나와서 이제 등록이 절차가 그렇죠. 힘든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뭐 육아나 이런 관련된 비자를 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건 따로 없나요? 네. 그런 건 따로 없고 엄마 아빠 따라가는 거죠. 아기 비자는 뭐 그냥 아기니까 내 애라는 게 근데 또 증명이 돼야 돼요. 한국처럼 뭐 대충 그냥 우리 애예요 뭐 이런 식으로가 아니고 워낙 뭐 비자를 이래저래 막 안 좋게 취득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애라는 출생신고를 한국에서 가져와서 영어 번역하고 공증을 해서 그걸 또 가지고 가야 된다. 안 그러면 뭐 아무리 생긴 게 똑같아도 누가 봐도 아들이 누가 봐도 서류가 누가 봐도 된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아들이 아니라 해도 아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도 여기는 서류가 중요한 나라라서 무조건 서류 절차도 있고 그래서 뭐 마음고생 많았겠어요. 사실은 이제 여기 그렇죠. 온 지 이제 2년 됐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육아도 있고 복지도 있고 뭔가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자라는 그런 그렇죠. 큰 벽 때문에 그렇죠. 그 못 누리고 가장으로서의 그렇죠. 어떤 무게도 있을 거고 부인과 자식도 있고 그래서 극복하셨어요. 드디어 했죠. 이제 독일이 달라 보이죠. 이제 아. 삐딱하게 막 그 전까지 삐딱하게 누가 막 말만 걸어도 뭐야 이러고 그랬는데 이제는 말보기 친절하게 이제 그러면은 그 아이 볼 때 외에는 뭐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애 볼 때 외에는 일을 하죠. 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장으로서 네, 두 가지 육아와 그렇죠 일. 근데 이제 좋은 게 뭐 얼마 전에 한국의 그 SBS에서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한국 아빠들이 평균 아기랑 하루에 6분 7분 정도 지낸다 하더라고요. 하루에 6분, 네, 하루에 7분이요? 6분 7분. 그러니까 거의 자기 직전이죠, 뭐 이렇게. 아, 아니면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그렇죠, 뭐 이렇게 자기 전에 보고 뭐 거의 끝이라고 봐야죠. 주말엔 또 뭐 다른 일들 그렇죠. 하시고 주무시더라고요. 애기도 뭐, 또 뭐 자는 시간 또 이러니까 그렇죠. 퇴근 시간 그렇죠. 못 맞추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뭐 그런데. 뭐 일단 저는 회사는 안 다니고 자영업을 하긴 하는데 뭐 그래서 오히려 더 애랑 있을 시간이 많죠. 거의 뭐 항상 붙어있다 보니까 애기가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했거든요. 항상 이제 아빠가 놀아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들었는데 3살까지의 아이의 그런 게 그 정서나 이런 것들이 자리 잡는 데까지 3살까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아이한테 그렇죠. 되게 좋은 엄마 환경이라고 같이 산책도 가고 놀이터도 가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그렇죠. 많으니까 여기 와서 일을 하신다고 하셔도 회사에서 보통 보면 여기는 아빠들이 유모차를 많이 끌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복지가 다른 복지보다는 제일 좋은 복지가 그 아기가 이제 태어나면 독일에서는 그 육아휴직, 육아휴가 같은거나 그렇죠. 아니면 맞아요. 법으로 그 아기들을 위한 법들이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방과 후에 무조건 아버지 어머니 가셔가지고 이제 데리고 와야 되고 누군가는 픽업을 해야 돼. 근데 법. 그게 웃긴 건 아빠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뭐 휴가가 동등하게 나오는 건가요? 육아휴직이 제가 알기로 1년인데 그걸 안 쓰면 페널티가 있더라고요. 페널티가 있어서 저도 처음에 취직이 이제 되려고 뭐 회사들이 막 이래저래 했을 때 아기가 이제 뱃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죠. 나 아기가 있는데 육아휴직을 하고 싶다고. 근데 한국 같으면은 정신 나간 소리죠. 이건 뭔 소리요? 신입이 들어오자마자 육아휴직을 육아휴직 주면 안 돼요. 육아휴직이 또 월급도 반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진짜 뭐 그냥, 속된 말로 미친 소리죠. 근데 여기는 뭐 그게 당연한 거니까 무조건 쓰라고. 안 쓰면은 오히려 회사한테 페널티가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좋죠. 또. 복지가 개인 복지가 아니라 그쵸, 그런 회사 복지도 있고 국가 복지도 있고 아빠 단지 아빠랑 아기랑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렇죠. 많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되게 좋은 환경이죠. 네, 환경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학교가 좋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아버지 그렇죠. 어머니랑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다. 근데 물론 저희가 생각했을 때 더 중요한 부분은 이런 환경 도 국가에서 제 그 받을 수 있는 복지 측면보다는 부모님들의 어떤 상태 컨디션 네. 그게 사실 아이한테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네, 맞는 일 끝나고 피곤하고 네. 하면 애 보시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말씀을 나눠 보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시고 네. 뭐 그러신 것 같아갖고 아이한테도 뭐 여러모로 지금 좋은 환경이 아닐까 그래서 현재 여쭤봤을 때. 아이의 현재 좋을 것 같다. 뭐 지금 미래 뭐 어느 정도 그리고 계신데 뭐 좋은 아버지로서 뭐. 계획은 있겠죠. 그렇죠. 계획대로 되면 좋겠는데. 뭐 1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팁이 될 만한 뭔가 또 되게 추상적인 질문인데 어떤 팁을 줄 만한 뭐 아 요거는 나중에 얘기를 누군가한테 해준다면 혹은 누가 이렇게 독일에서 이제 뭐 오시는데 사실 와이프 친구분들도 좀 저희가 와 있으니까 오려고 준비를 좀 하셨는데 지금만 생각해 보면 안 온 게 다행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비용도 비용이고 와서 이 버틴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좀 비자 부분은 이제 와서 지금 그렇죠. 해결이 되는 거고 그게 뭐 그렇다고 진짜 뭐 간혹가다 이제 진짜 돈이 많으신 분들이 와서 뭐 돈으로 해야겠다 절대 안 되는 나라거든요. 무조건 절차라는 걸 무조건 지키는 나라라 오셔서 생활하시는 거는 생활이 시작되면 좋아요. 좋은데 진짜 신중히 단순히 뭐 선진국 애 교육 하나 보고 오기에는 너무 내가 감당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생각외로 매스컴의 진짜 그렇죠. 현실적인 부분 그런 정보를 사실 얻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테마로도 팟캐스트를 준비하려고 한 게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정말 현실적인 지금 상황이라든지 하여튼 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 진짜 그게 조금 더 신중하게 그러면은 이제 그 이렇게 지내시는 데까지 뭐 직접 정보 말 나온 것처럼 정보가 많이 없기도 하고 한데 그렇죠. 그런 건 어디서 좀 뭐 도움을 많이 받으셨나요? 그런 것들 일단 맨 처음에 올 때는 네. 베를린 리포트도 많이 받고 그러고 페이스북 요새 그렇죠 해갖고 뭐 그 예술학이 독일에서 예술학이나 아니 실제로 근데 실제로 독일에서 예술학에선 그런 걸 다룬 게 없 아니 왜냐면 거기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베를린 리포트 그래서 이제 거긴 이제 실생활들이 많이 있고 근데 거기도 제가 살아본 바 뭐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케이스는 많진 않고 근데 이제 뭐 예술학이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처음엔 제가 이제 아기가 있는 상태로 온 게 아니니까 와이프랑 처음 여길 저는 베를린 온 이유가 하나거든요. 수도라 독일 수도라 서울처럼 잘 살지 않을까 뭐 이런 로망이 왔는데 제 뭐, 모사라. 독일에서는 뭐 이렇게 좀 잘 사는 동네는 아니라서 약간 실망은 했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독일에서 예술학위에 이런 보는 거지라고 해야 되나 이런 아지트가 베를린에 있다 보니까 여기 예술이 좀 이렇게 많이 뭐 아, 저 지금 질문 드리고 나서 네. 마치 제가 이걸 듣고 싶어서 말한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진짜로 저만 해도 이런 육아 관련된 정보를 뭐 제가 찾아보지도 않았지만 그런 것들에 특화된 어떤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네, 없어요. 근데 최근에 본 페이스북 그룹 중에 뭐 독일 엄마 아빠 모임 이런 식으로 아, 이제 그룹이 아, 생긴 것까지 제가 아는데 저도 가입이 돼 있죠. 예. 네. 그래서 지금 혹시나 그런 어떤 잘 알려지지 않은 그룹에서 오고 가는 정보들이 있다면 없죠. 알려지지 않은 건 이유가 있으니까. 아. 처음에 뭐 와서 와이프랑 사실 뭐 예술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서 뭐 이벤트 많이 하시면 가고 싶었죠. 근데 저희는 뭐 아는 사람도 없지. 그 한국 사람 특징 있잖아요. 좀 멀쩡한 거 싫어하고 그냥 멀리서 그냥 아우 이런 것도 하네. 재밌겠다. 또 뭐 제가 얼핏 듣기로는 뭐 이렇게 도깨비 시장 해가지고 네. 뭐 그런 거 준비도 하시는데 저도 그런 걸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뭐 음식 이렇게 조그맣게 해갖고 뭐 이렇게 팔고 그냥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그쵸? 사는구나 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의외로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살지만 딴 사람은 어떻게 살지? 이게 여기선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 외국에 나와서 내 상황도 내 상황이지만 다른 사람 상황도 궁금하고 이 사람은 진짜 지나가는 한국 사람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비자가 있나? 아.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자에 너무 시달리지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혼자 왔으면 안 그랬을 텐데 가족이 다 딸려있고 가족이 저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비자가 있나? 무슨 비자지? 어떤 방법이지? 그런데 이제 가족으로 온 케이스들이 많지 않고 오시면 주재원들은 뭐 워낙 회사에서 해주시고 하니까 저 같은 케이스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저도 뭐 온 지 얼마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런 이제 뭐 몇 년 차 되신 분들 오래되신 분들께서 얘기하시기를 이제 요즘에는 페이스북에 워낙 그런 네. 내용들 뭐 그렇죠. 페이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니까 조금 더 나아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건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 중에서 그냥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볼 수 있고 뭐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위안이 되고 위안도 되고 도움도 되죠. 네. 진짜. 도움도 이런 되고. 방법도 있구나. 뭐 이런 좋네요. 어쨌든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1부가 벌써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났고 저희가 2부 때는 아버지로서가 아닌 이제 한 사람으로서의 지민 씨의 좀 이야기를 사실 좀 다뤄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건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네. 네. 일단은 그럼 1부를 마치고 2부 때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안주 좀 먹고 다시 올게요. 술만 먹었어요.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좋네요. 네, 싸이의 아버지. 아버지. 뭐 이 곡을 특별히 주문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게 고등학교 때는 생각 없이 되게 불렀거든요. 그냥 뭐 이승기 피처링이 뭐 그냥 부르고 뭐 했는데 이거를 작년인가 TV에서 들었는데 눈물이 날라가더라. 내가 아빠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안 됐죠. 쪽팔리니까. 그날 약간 남자. 뭔가 감성을 약간 아빠 하면 이제 워낙 뭐 아빠랑 사이가 안 좋고 말도 잘 안 듣고 아주 좋은 인트로를 주셨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까 뭐 언급드렸다시피 오늘 이제는 2분 때는 이제 뭐 지민 씨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근데 뭐 그 시작점을 그래서 잡아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원래 이제 독일에 오시기 전에 워낙 뭐 예전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고는 들었지만 좀 이제 뭐 좀 추려서 원래 이렇게 외국 유학을 이미 이렇게 하시면서 네 예, 이렇게 20대를 보내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뭐 어느 나라였죠? 스위스에서 호텔 경영을 이제 배웠었죠. 그러면서 2학년까지 하고 인턴을 하면서 이제 그 호텔 경영의 실체를 알아가면서 메리트도 못 느끼겠고 하고 싶지도 않고. 아, 네. 아, 저는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어보는데 뭐 어떤 실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양복도 입고 멋있어 보이죠 호텔리어라는 경영인데. 네. 근데 실제로는 뒤에서 뛰어다니고 뭐 진상국에 다 받아야 되고 항상 웃어야 되고 욕 먹어도 웃어야 되고 서비스. 네. 근데 성격상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은 어쩌다가 뭐 호텔 경영 그리고 스위스로 가시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제 운동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문과를 갔죠. 갔는데 이제 저는 뭐 당연히 체대를 준비하고 체대가 이제 또 그 특채가 돼가지고 가겠거니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거기 나와서 뭐 할 거냐고 너 국가대표 안 되면 인생 망하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죠. 그냥 뭐 망한다기보다 사실상 그래요. 뭐 체육관을 차려도 힘들고 사실 항상 뭐 빚지시는 분들 주위에 체육관 하시는 분 많고 힘들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저도 고민을 했죠. 이거를 내가 이 길이 맞는 건지 그냥 내가 이걸 오래 해서 이걸 가야 되는 건지 뭔지 했는데 고2 때부터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대학교 표같이 뭐 몇 등급 뭐뭐 하는데 호텔 경영이 좀 멋있어 보였죠. 그냥 양복 입고 뭐 이렇게 호텔 경영. 그렇죠. 근데 마침 뭐 다행히도 어머니 아버지가 한 4살 5살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셔갖고 영어는 그래도 꾸준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가 이제 스위스에 있는 학교가 뭐 영어 성적만 보니까 토익, 토플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뭐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됐죠. 거기를 선택해서 내가 그럼 호텔 경영을 가겠다. 배워보고 싶다.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선 좋죠. 아들이 뭐 처음 해보고 싶다고 하는 게 생기니까 의지가 있구나 얘가 하고 이제 보내주셨죠. 운동은 뭐 바라시던 건 아니었고. 그렇죠. 운동은 뭐 이제 마지 못해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이거 그만둔다고 공부를 갑자기 잘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던 거나 해라 이런 식으로 던져두신 거죠 그냥. 그래서 열심히 했죠 저는. 열심히 하고 호텔 경영학과 가서도 첫 유학이고 좀 그런 것도 아주 향수병이 왔었죠. 다들 이제 여자친구들 생기고 하는데 저는 그러질 못해가지고 그냥 항상 중간에 한 2주 정도 방학이 있어요. 학기 중간에 혼자 이제 방구석에서 뭐 게임하고 뭐 여자친구를 거기서 사귀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난 공부하러 왔으니까 내 생에 처음 공부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가서 독하게 마음을 갔는데 도와주지 않네요. 그쵸. 주변에서 근데 원래 뭐 주변에 원래 신경 쓰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신경은 안 썼는데 근데, 이제 저희 학교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6개월 수업하고 6개월 인턴하고 6개월 수업하고 6개월 인턴을 해야 졸업이 돼요. 그러니까 인턴을 1년 반을 해야 무조건 졸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턴을 해야 하니까 한국에 들어왔죠. 그 인턴 생활을 하면서 이제 호텔이랑 인턴을 한국에서 하신 거죠? 네네네. 뭐 그건 상관없어요. 뭐 어디서 하든 그냥 프랙티컴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했는데 이제 실체를 안 가죠. 이게 얼마나 힘든 직업이고 직접 남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진짜 3D 직업이고 그래서 그 시점이 어느 정도에 오셨어요? 학교 다니시면서 그게 이제 인턴 처음 하면서부터 오긴 했죠. 출근 일주일부터 오긴 했죠. 이게 뭐 하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도 한번 버텨볼까? 이것도 못 버티면 뭐 뭘 하겠어. 그리고 2학년까지 이제 하고 2학년 인턴까지 했죠. 그래 이제 그 뒤로 이제 한국 남자들이 다 오는 영장. 아 영장 왔는데 유학을 하면 미룰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 이제 그 시점에 이제 막 갈등이 온 거죠. 내가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고민 고민을 하다가 군대랑 가자 일단. 뭐 머리를 식히든 뭐 하든 군대를 가자. 근데 군대도 제대로 갔다 오셨어요? 네, 직업 군인을 갔죠. 그래서 그냥 이제 고민을 하는 와중에 뭐 호텔 경영은 좀 그렇고 해서 이제 직업 군인을 하려고. 네. 어차피 직업 군인 할 거면 진급이나 빨리 하자 하고 육군 이제 특전사령부를 갔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특전사를 갔죠. 특전사. 가서 이제 뭐 군생활 하다가 뭐 운동도 오래 하고 무릎도 수술을 한 게 있고 이래서 이제 4년 반 하고 이제 제대를 했는데. 아, 그거는 자기가 제대하고 싶을 때 제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하면? 그게 이제 장기 복무 신청을 해갖고 막 이제 아, 하는 건데, 신청은 안 하고 그냥. 아.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럼 특전사는 만기 전역이 4년 반. 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사가 아니니까. 어쨌든. 아, 핸드폰도 쓰고 막. 술자리 하면서 들어본 게 이제 국내에서도 활동하신 게 아니라 그쵸. 네, 게 아니라. 파병도 가고 그리고 소말리아에 해적분들 우글우글 하시는데 뭐 해적은 저기 해군에서 하시고 그런 건 뭐 FPS 게임에서만 보던 그런 것들을 체험하시는 거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되게 중요한 경험이었죠. 가서 그때 당시에는 삶의 목표도 없었고 그래서 아 뭐 가서 뭐 죽어도 그만 안 죽어도 그만 그런 생각으로 지원해서 갔는데 가서 이제 진짜 죽을 똥 살 똥 하니까 진짜 그 상황에 이제 든 생각은 살아야겠다 어떻게든 내가 살아서 한국을 가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 이 진짜 죽는다는 게 이게 생명을 쉽게 여긴다는 게 되게 건방진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살았죠 네,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죠, 진짜. 다시 학교로 가신 거 아니고, 이제. 네, 이제 그러고. 직업 군인으로 가셨다가. 네, 전역을 하고. 그럼 그 생명의 존엄성을 느끼고 어떤 선택을 하시게 된 그러고 거예요? 그러고 이제, 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느끼고, 이제. 뭔가 하려고 했는데. 뭐, 배운 게 호텔 경영이고, 운동이고 하는데. 그나마 돈 되는 건 이제 호텔 경영이고. 그 뭐 선배들이 또 이제 졸업하고 한국에 취직한 분들이 계셔서 이제 이렇게 끌어줘서 한국의 호텔에 취직을 했죠. 그래서 뭐 거기서 1년 반, 2년 좀 안 되게 다니다가 또 이제 거기서 회의감을 느낀 거죠. 아, 결국 또 여기네. 이러면서 뭐 새로운 걸 찾든지 뭐든지 하자고 이제 그만두고 경찰 공무원 시험을 좀 공부했었죠. 한 두세 달. 아, 그것도 아니네. 알차게 하셨네. 네, 알차게 뭐. 알차게 술도 먹고 거의 술만 먹었죠. 뭐 노량진은 가본 적도 없고 약간 그 EBS 수능강의 이런 식의 책이 있어요. 경찰 특강 뭐요. 뭐 그거 사다 좀 보다가 경찰의 자격 뭐 이렇게 갖고 뭐 국사도 있고 막 시험 범위가 이제 뭐 행정학 경찰 행정학 뭐 형사법 뭐 있는데 뭐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유 내가 여기 지금 공부할 자신이 없다 하고 그만두고. 뭐 어떻게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자전거를 원래 좋아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자전거 타는 거 그래서 또 뭐 아는 형님이 그 MTB라고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산악 자전거 다운힐이라고 막 이렇게 막 산에서 내려오는 그게 있어요. 그거 국가대표셨는데 그거 하시다 이제 좀 큰 회사에 들어가셔서 어 하고 싶으면 같이 이렇게 들어와라 해서 이제 같이 그것도 한 1년 정도 하다가 뭐 짧게 했죠. 하다가 아, 근데 1년이면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1년이면 뭐 근데 나름 그래도 군대 갔다 온 상태라 잘 적응을 했죠. 뭐 거기서는 뭐 더한 골도 봤는데 그래서 이제 하다가 거기도 그만두고 그러고 음료수 회사에 다녔죠. 음료수에서 음료수 회사에 그 이제 회사 생활도 계속 네, 계속 이제 그렇게 하다가 와이프 만나서도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음료수 회사 주류 회사 아니 음료수 음료수 그 C로 시작하는 코콜라 환타 만드는데 거기 이제 유명한 회사. 그래서 1부 때 좀 디테일이 누락된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독일에 온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런저런 경험을 하시다가 독일로 오게 된 계기가 뭐 단순 유학은 아니실 것 같고 뭔가 어떤 다른 유형일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단순 유학이었죠. 아, 여기서 배워서 한국 가서 한탄하자. 용접으로 한탄하자. 독일에서 용접 배웠는데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작년이죠. 작년에 한국에서 취직이 됐었어요, 용접으로. 그래서 여기를 정리하러 왔었죠, 원래. 혼자, 와이프를 두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러 왔는데, 와이프가 아기를 여기서 기르고 싶다는 의견이 이제 나와서, 제가 여기서 혼자 고민을 한 거죠. 여기가 좋을 것이냐. 여기는 뭐 당장 벌이도 없고 뭐 한국은 당장 돌아가도 벌이가 되고 그냥 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죠. 지금 돈을 선택할 것이냐, 애를 위한 그런 삶을 선택할 것이냐 했는데 결국엔 뭐 지금 애를 위해 남아 있는 게 됐는데 근데 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그럼 하시는 일은 이제 자영업이라고 네. 하셨는데 뭐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지. 무역이죠. 무역을 하면 한국에 이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보내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아, 뭐 이게 아이템, 필요합니다 하면 아이템 말고 네, 뭐 이렇게 어. 보내드리고 좋은 상품 소개하고 네, 뭐 이렇게 옮겨다 드리고 네, 집 앞까지 이렇게 어, 편하게 앞까지 이렇게 다 갖다 드리고. 그럼 이제 이게 어떤 뭐 여기에서의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어떤 그쵸 업이 되신 거고요. 네, 그렇죠. 뭐 여기서뿐만이 아니고 한국 돌아가도 여기 자리를 잡아놓고 이제 돌아갈 예정이니까 열심히 해야죠. 나도 듣기로는 이제 뭐 무역 넓은 영역이고 뭐 사실 뭐 독일 제품 하면은 뭐 그쵸 뭐 먹을 것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건 좋으니까.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뭐 독일 제품을 선호하는 것도 뭐 있기 들어가고 그렇죠. 있고. 지금 큰 마트 가더라도 이제 해외 미국 거라든지 일본 거라든지 유럽 상품을 조금 조금씩이나마 살 수 있는 상황 네, 환경이잖아요. 네. 근데 향후 10년 안에는 그냥 동네 슈퍼에도 그냥 독일 과자 우리가 여기서 그렇죠. 맛있게 먹는 그런 과자. 아니면은 뭐 그런 세제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간편하게 살 수 있을 네. 환경이 되지 않을까. 사실 여기서 그런 뭐 먹거리 이런 거 제품들 여기서 이제 저희는 뭐 많이 누리진 못하지만 이렇게 이용하면 사실 만족스럽긴 하거든요. 네네. 사실은 맞아요. 네. 식자재도 항상 좀 신선한 그쵸? 편이고 네. 그다음 유기농이라고 했을 때 약간 여기 유기농 좀 그렇죠. 많은 그 비자 받을 때 그 깐깐한 절차가 있는데 여기 유기농은 얼마나 그 검사라든지 그런 맞아요. 걸 잘 해놨을까. 그래서 믿고 약간 사는 그래서 뭐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네. 어쨌든 뭐 그런 먹거리랑 이런 것들을 뭐 괜찮아요. 갖다 붙이자면 우리 모두가 공감 여기 지내시는 분들은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뭐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뭐 정보 이런 거. 이제 뭐 사실 이게 뭐 개인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사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와서 뭐 이렇게 살면서 외국인으로서 그리고 기본 뭐 처음 1년 뭐 비자를 받고 뭐 어디에 적응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비슷하게 겪는 공통 지점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뭐 아까 잠깐 휴식 시간에 지민 씨께서 얘기를 해주신 게 뭐 이제 한국 여기 안에서 한국 사람들과의 어떤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던가 크고 작은 모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왜 그런가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개인으로 따졌을 때 되게 서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뭐 그런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네. 뭐 저도 여기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정보 하나 없이 그냥 진짜 와이프랑 둘이 몸만 왔거든. 그래서 이제 뭐 살면서 많은 정보를 얻었죠. 근데 뭐 지금도 계속 새로운 분이 오실 거고 뭐 저처럼 여긴 뭐 집 구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많으니까 기본적인 이제 의식주 해결부터가 힘드니까 독일이 뭐 저희도 뭐 정보를 드리고 싶죠. 저도 도와드리고 싶고 도움이 되고 된다면 근데 뭐 그럴 기회도 없고 여기는 많지 않은 건지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아직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 자리를. 그래서 항상 뭐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좀 저도 뭐 제가 겪었던 얘기 뭐 다 같진 않겠지만 그런 얘기도 하고 싶고 서로 뭐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서로 뭐 위로도 할 수 있고. 사실 아까 그 얘기를 듣고 조금 뭐랄까 마음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전에 여기 오셨을 때 저희가 잠시 뭐 이벤트 같은 거 좀 왕성하게 할 때 알고 계셨음에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네. 좀 꺼려진다거나 이런 네. 부분들이 사실 저도 그렇고 사실 우노희 씨도 그렇고 뭐 모르는 사람 있으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안 가죠. 그렇죠. 안 가죠. 근데 저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는 편이거든요. 성격이. 저도 가서 가니까 막 가야 되나 막 이러면서 가 한 번씩 가요. 가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기정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죠. 아, 모르는 사람들 뿐이다. 다. 그렇지만 그렇죠. 그 거기서 사실 모르겠어요. 그게 뭐. 어떤 이유에서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 궁금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상황 컨디션에 따라 다른 그렇죠. 거겠지만 어쨌든 상황이 내가 지금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경험도 많이 없고 네. 이러니까 사실 그냥 사소한 것들만이라도 좀 안면 청판 깔고 저 여기 처음 왔어요 뉴비예요 뭐 이런 것밖에 안 되고 뉴비예요 이런 경험도 없고 세핑이에요 사실 저는 그게 무기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왜 아이들 뭐 아이 얘기 나왔듯이 아이가 뭘 모르고 어렵고하고 막 이러면은 도와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더 많이 알고 어른으로서 챙겨줄 수 있는 게. 근데 이게 경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비슷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가 경험이 많으면 사실 제가 우노인 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 저도 뉴비일 때 우노인 씨가 세핑이 때 아직 더러워지지 않았을 때 그 모르는 게 많구나. 그래도 어떻게 좀 측은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기억이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긴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유학생들이 지낸 시간들이 길어봐야 몇 년이겠습니까? 그랬을 때 몇 년 전 떠올려보면 아 나도 저랬지 하면서 그런 마음 때문에 한마디도 그렇죠. 해주고 그런 것들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계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그렇게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게 하다못해 온라인상에서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오프라인으로도 드러나진 않지만 그쵸? 이렇게 끌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네.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뭐, 그리고 뭐, 말씀 나왔다시피, 같은 경험, 그 시간이 같다고 해도 경험한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 와, 너는 그랬어? 난 이랬어. 이런 것들이 오고 가면서 막, 뭔가 좀 풍부해지고, 사실 정보라는 게 그런 것 같거든요. 경험에서 온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변수, 뭐, 그냥 서로 어려웠던 거, 이런 거.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되는. 그쵸. 그 과정이 네.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사실 저희도 이제 이런 모임들을 그냥 별건 아니지만 그냥 술 드시러 오세요. 밥 먹으러 오세요. 이런 모임들이 좀 잦아졌으면 하는 이유는 그냥 와서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딱딱하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벗겨지고 남은 사실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그런 곳들을 많이 가보고 싶고 이왕이면 비슷한 정서를 가진 한국 사람들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저한테 위로가 많이 되고 그렇고 너무 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건 맞는 그래서 그래요. 아까 뭐 그래서 지민 씨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고 했고 뭐 기획 어떤 시기가 되면은 그런 걸 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되게 전 반가운 마음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나름 저도 뭐 저보다 더 힘드신 분도 많겠지만 나름 뭐 고생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처음 오신 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어떻게 하면 드릴까 이 생각을 항상 하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감사함을 아니까 나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뭐 했으니까 뭐 내가 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자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어디 가서 도와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게 이제 아쉽기도 하고 사실 되게 이런 얘기 들으면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저번 저희 팟캐스트 때 그런 얘기했죠. 뭐 선악 뭐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좀 무겁게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뭐 내가 어려운 경험을 했으니까 너네도 고생을 여태 봐라 힘들었어요. 나 개고생했는데 근데 뭐 그래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고생을 스스로 하면서 겪는 것들도 있겠지만 뭐 고생을 내가 했다고 해서 저 사람도 해야 된다고 한 또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차갑죠. 세상이 너무 그렇기만 하면은 차가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어떻게 그러니까 뭐 사회생활이든 사회적 위치든 뭐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외국에 나오실 경우에는 보통 다 새로우니까 그 배움에 있어서 항상 다 열려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 그분들이 진짜 그냥 호의적으로 정말 한국인 정 이렇게 해갖고 도와주시면 내가 그걸 그대로 습득을 했잖아요. 그쵸. 내 경험으로 쌓였고 그게 좋은 나한테도 너무 좋았으니까 너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그 다음에 오는 분들도 그런 걸 느낄 것이고 필요할 것이고 그런 거 이런 걸 떠올려요. 그러니까 왜 어떤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어떤 뭐 영상들 중에 뭐 아름다움 작은 실천이 이렇게 전이 돼서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갑자기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또 그 기억 때문에 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조금씩 챙겨 주고 광고로서도 뭐 전달력은 있었지만 사실 그게 저희 사는 세상 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뭐 그걸 원하고 여기서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게 가끔 막 어떤 뭐 온라인상에서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렇더라 그래서 한국인들을 조심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은 되게 많이 부각이 되잖아요. 자극적이고 더군다나 나 여기 타지 나와서 좀 막 약간 이렇게 쪼그라져 있는데 더 노이즈가 생겨. 진짜 한국인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는데 그 자극적인 것 때문에 되게 극대화되는 효과.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죠. 뭐 약간 지금 이야기거리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뭐 마지막으로 그래요. 이제 녹음 시간도 된 것 같고 이제는 이제 뭐 녹음 이제 끝내고 술 진득하게 이제 제대로 시작하고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은 독일은 만만하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 근데 막상 오시면 도움 주실 분도 많고 뭐 좋은 분도 많고 저도 뭐 스위스에서 유학하면서 좀 이런 경계를 좀 많이 했거든요. 여기 처음 와서 누가 그냥 이렇게 도와주면 나한테 뭘 바라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저도 많이 바뀐 거라서 뭐 물론 오면 힘들겠죠. 내 나라도 아니고 말도 잘 안 통하고 근데 오면은 또 여기도 어쨌든 사람 사는 데고 한국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면 또 오는 대로 적응해서 살게 되고 참 그래요. 오시게 되시면 오실 결정을 누군가 하신다면 유학생분들이시든 가족분들이시든 마음을 굳게만 먹고 오면 진짜 굳게 먹고 오면 여기서도 다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저도 뭐 그러고 있고 네. 뭐 용기를 항상 가지시고 도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주옥 같은데 주옥 같았어요. 아 진짜 주옥 같아. 주옥 같았어요. 좀 듣기가 좀 같아. 아 마치 준비해 오신 것처럼 주옥 같았어요. 준비한 건 아닌데 그냥 제가 느낀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생각 없이 왔는데 어쩌다 보니 도움 주신 분도 많이 생기고 네,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굳게 마음 먹은 것이 너무 구체적이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이런에 저런에 생각하면 절대 못 오고 가서 진짜 힘들 것이다. 내가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좀 열려 있고 내가 하기 나름이지. 그렇죠. 뭐 그 정도로. 그 정도. 리셋 버튼 달고 오는 거. 그렇죠. 애기라 생각하고 의지만 있으면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확실하니까. 사실 이것만큼 또 어려운 것은 없지만 어쨌든 그렇죠. 다들 들으시는 분들께서 다 뉘앙스로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나고 술을 더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막잔하고 혹시 같이 잔을 드실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저희와 짠하고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럼 안녕히 계세요.